정의하는 진정운동지께서 대동강 돼지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 돼지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인민보안상 내무군대장 최부일 동지, 인민보안성 조직부국장 내무군중장 린종환 동지를 비롯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대동강 돼지공장은 우리 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창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2011년에 이를 떠선 규모가 큰 축산물 생산기지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창군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대동강 돼지공장을 영도업적 단위답게 더 잘 꾸릴 뿐만 아니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축산체계를 확립하며 과수화 축산의 고리형 순환 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둘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공장 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1년 10월 공장을 다녀가신 위대한 창군님과 경의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형용사족 요양실과 연역소호계실을 훌륭히 꾸렸으며 돼지고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기지도 일도세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형용사족 요양실과 연역소호계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창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새로 건설된 대동강 돼지공장을 찾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의 선차적인 힘을 넣어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성과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이어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통합조종실, 정축호동, 육성호동, 비육호동, 고기가공장, 유기질 복합비료 직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령을 구체적으로 여야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돼지공장에서 축산물 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산에서 기본인 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량 품종 육종 체계를 확립해놓고 새끼 돼지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사료 보장 및 수입 방역 대책도 잘 세워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먹이 처방을 찾아내고 사료 단위를 극력 낮추기 위한 투쟁을 이약하게 벌인 결과 매월 생산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육호동들마다에서 살찐 돼지들이 욱실거리고 있는 모습이 볼만하고 고기 가공장에 그득히 쌓여있는 고기 가공품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셨습니다. 돼지 배설물을 이용하여 유기질 복합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도 꾸준히 갖춰놓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에 유기질 복합비료를 원만히 보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의 곳곳마다에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이 맥박치는 힘있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는데 이것은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돼지공장에서 당의 의도대로 돼지고기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고 과수화 축산의 고령순환 생산체계를 확립해놓았다고 만족해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을 참관시켜 이 공장의 성과와 경험을 논리 일반화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돼지공장에서 우량 품종의 돼지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기 위한 사업을 잘할 때 대한 문제, 돼지 사양관리 방법의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위생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한 문제, 돼지고기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려 가까운 연간에 1,000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때 대한 문제, 고기 가공장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고기 가공품의 가지수를 늘리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 때 대한 문제,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량을 더욱 늘릴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돼지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대동강 돼지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몸소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